순간 It's all it takes to make your people turn their backs against you 평생 나와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전부 등을 돌려 오해 노해 불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나 보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탓을 누구에게 돌려야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는데 둘러보니까 모두가 같은 눈을 하고 있어 같은 말도 수근거려 날 두려워하면서도 나의 향한 멸시가 느껴져 애워 싸는 사람들 속에서 너에게 마저도 같은 눈을 하고 날 향한 멸시가 느껴져 붙잡으면 잘못된 걸까 내 자신에게 계속 되물어봐 탓을 누구에게 돌려야 초에 탓할 사람은 있는 걸까 오히려 이 모든 문제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님 곁에 내키는 대로 행동해온 바로 내 자신 I wanna go back, back to the days 모든 게 간단했던 때 후회되는 모든 것들에 하나하나 바로 그 전에 그대로 돌아가 새로 만들어가 지금과는 다른 나를 보고파 더 이상 비참하지 않고 더 이상 혼자 아닌 나 하지만 지금의 난 비참하고 혼자 지난 일은 지나니 And I know I can't go back 널 향해 손을 뻗어도 나에게서 외도 멀어져 혼자 주저앉고 더 비명을 질러 어느새 나의 주변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지난 일들 지우고 싶지만 그 일들이 지금의 날 만든 건데 지울 수 없는 전에 내가 아냐 딱 한 번만 다시 돌아가고파 붙잡으면 뿌리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시 누구에게 돌려야 눈물 흘려도 I wanna go back, back to the days 모든 게 간단했던 때 애호 사는 사람들 속에서 너에게 맞춰도 같은 눈을 하고 나 향한 멸시가 느껴져 애호 사는 사람들 속에서 너에게 맞춰도 같은 눈을 하고 날 향한 멸시가 느껴져